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노래 들려주는 시장 소병익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날씨가 좀 췄다가 이제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일하기도 좋고 편한 그런 계절의 고마움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그 올해 좋은 월요일에 첫 곡으로 노래 하나 선택해야 되겠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막 오면서 아주 바쁩니다. 이거 자 사랑과 인생이라는 노래를 한번 시작으로 김홍조가 부르는 사랑과 인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들아 네, 김홍조의 사랑과 인생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죠. 아, 스스로 따돌림을 요즘에는 스따라고 그래요. 근데 스따는 결코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회식을 빠지는 김대리. 아무리 뛰어도 박수 쳐줄 사람이 없네.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자기만의 성 쌓고 스스로 고립 뛰어서 상처받기 싫어 만든 회피의 수단이 스타죠. 혼자 행복해도 조직의 눈에는 비정상입니다. 서울 A 초등학교 3학년 그 모모는 교실에서 혼자 앉습니다. 지순의 반은 학생 수가 홀수여서 제비뽑기로 혼자 앉을 사람을 정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수가 자진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혼자 앉고 싶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수의 학업 성적은 중상위권, 공부도 곧잘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귀찮아 자기만의 세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이정민 씨는 혼자 점심 먹는 게 익숙하다. 마주보고 앉는 동료에게 용건이 있을 때도 말로 하는 대신 미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팀장이 업무 때문에 불렀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서 이 씨의 목소리를 듣기란 힘들다. 자연히 동료들도 멀어졌다. 타인과 어울리기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른바 스타가 신종사회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곳곳에 퍼지고 있다. 이미 사회 현상으로 굳어진 왕따가 타인으로부터 소외당해 비자발적으로 혼자 내지는 경우인 반면 혼자 지내는 경우인 반면에 스스다는 자발적으로 외톨이를 선택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를 회피한다는 점에서 그런 그저 혼자 놀기 좋아하는 나홀로족과 또 다르다. 스스다는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의정부 초등학교 오평진 교사는 왕따에 비해 쓰다 아이들이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고학년의 경우 한 반에 2, 3명은 있다고 합니다. 왕따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어 공론화되지만 쓰다는 다른 아이들과는 아예 표면적인 마찰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실험실에서 3년간 생활한 뒤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한 김정민 씨는 입사 초기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는 팀장에게 조금 있다가 밥을 먹을게요 라고 말했다가 혼자 놀기 좋아하는 놈으로 찍혔습니다. 그 후 정 씨는 관계를 회복할 엄두가 나지 않아 동료와 거리를 두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암초로 생각했죠. 아이디어는 반짝였지만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와 일하기를 꺼렸습니다. 지난해 입사한 윤진은 씨가 회식 자리에 아예 안 간다 다른 약속이 있어 라고 얼버무린 뒤 그가 향하는 곳은 집. 소모적인 수다에 시간을 합의하느니 스타가 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게 생산적이라는 라 믿습니다. 2001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LG전자, 동부화재 등 대기업에서 잇따라 생긴 사내 심리 상담실에서는 요즘 스타 상담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8년 동안 비대기업에서 직원 상담을 맡고 있는 심리 상담사 시 씨는 젊은 사원 중에 자신의 조직에 부딪혀 실패자로 낙이 찍히는 것을 두려워서 방어 전략으로 숫달을 택했다는 이들이 있다. 과거에는 보기 힘든 들었던 유형이라고 했지만 D기업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과거엔 업무 능력이 가장 중요했지만 요즘은 조직 적응력을 보인 인성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몇 차례에 걸쳐 조직 부적응자를 속가내지만 그래도 팀워크를 거부하는 스타들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타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건국대 신경정신과 교수는 자아가 너무 강해 쇄국정책처럼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유리시키는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상처받기 싫어 스타를 회피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진생 원장은 과거엔 집단에 속하지 못하면 고립된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요즘엔 게임기, 인터넷 등 혼자 소통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며 굳이 에너지를 써서 친구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사회 환경이 스타를 부추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사회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의 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어려서부터 혼자가 익숙하고 혼자서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에서 자란 신세대에겐 혼자 노는 게 전혀 외롭거나 힘들지 않다며 스타 자신들은 지극히 행복한데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의 눈이 이들을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거나 정답은 없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그 한다는 것보다는 그 이웃과 옆 친구들과 같이 지낸다는 게 더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면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꿈길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연주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모든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혼자가 아니죠. 혼자가 모여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여러 구성원 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서야 사회라고 할 수 없겠죠. 요즘 또 운동하기도 좋고 책도 읽고 싶은 그런 그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 또 많은 매개체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책을 또 멀리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 책을 좀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성전 스님의 그 3000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성전 스님의 아름다운 그 인연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우리가 인연이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인연이 대단한 겁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벌레 한 마리까지 우리가 마주하기 위해 거친 시간이 자그마치 3000년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수많은 생의 시간을 거쳐 만난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고 일깨웁니다. 인연은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연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처음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만남은 3000년의 생을 두고 우리 안에서 익어온 것입니다. 떠나고 오시는 것은 당신의 일이고 남아서 기다리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아름답게 기다리다 소리 없이 지겠습니다. 당신은 내 기다림이 쌓인 물결 위에 저벅저벅 소리내어 오십시오. 기다림 하나 없는 얼굴로 당신을 맞고 그리움 없는 듯한 가슴으로 당신을 보내겠습니다. 당신 서산을 가장 화려하게 넘는 날 바람이 없어도 스스로 소리 없이 지겠습니다. 멋지죠? 자, 새들처럼을 한번 또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입니다. 아, 예. 잘 들었죠. 선비도 또 지혜로워야 한다는 그 박성무 선생님의 글을 한번 또 소개하겠습니다. 그 실사구시, 사실을 토대로 진리를 탐구한 일을 실사구시라고 그러는데, 실사구시 정약용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는 다산연구소의 박성무 소장의 글을 한번 옮겨 적어보았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청렴한 선비라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고 입지 않으면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거처할 집이 없다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학자 다산은 지혜로운 선비가 되어야지 안빈 낙도,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함을 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걸 안빈 낙도라고 그러는데, 안빈 낙도만 주장하다가 극단적인 사태에 이르는 어리석은 선비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사기의 저자 사마천의 격언을 인용하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태사공은 사마천을 일컬었는데, 태사공은 말한다. 늘 가난하고 천하면서 인의 말하기만 좋아한다면, 어짐과 의로움을 말하기 좋아한다면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공자의 제자들은 재리, 재물과 이익을 그 아울러서 이르는 말인데, 재리에 대한 이야기는 부끄럽게 여겼으나 자공 같은 제자들은 재산 늘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욕과 권력욕에 초탈했던 소부나 허유의 절개도 없으면서 몸을 누추한 오막사리에 감추고 명아주나 비름으로 배를 채우며 처마 끝에 달아맨 육고기는 보이지 않고 유독 공사에 빚 독촉하는 사람들만 대문을 두드리며 꾸짖고 있다면 이거야 세상 없이 졸렬한 짓으로 지혜로운 선비는 하지 않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비란 깨끗하고 청렴해야 하며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다고 먹지도 않고 옷을 입지도 않으며 잠을 자지 않을 수야 없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의식주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한 뒤에야 청렴도 있고 도덕성도 있다는 것이 다산의 생각이자 사마천의 뜻이었습니다. 임금이 되어 달라고, 임금이 되어 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깨끗한 계호에 나아가 귀를 씻으며 세상과 등진 소부나 허유가 아닌데서야 고고한 척만 자랑하다가 부모나 처자식을 굶긴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반문에 바로 올바른 선비가 지내야 할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비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소부나 허유가 아니니 그냥 재리에 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만 해서도 안 되며 배는 고파도 마음만 높이 먹고 생산적인 일에 손을 놓아서도 지혜로운 선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보석에 술 한 잔 권할 수 없고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받 지내고 가족들과 즐겁게 먹을 음식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선비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공자나 맹자가 주장한 유학의 본뜻이었습니다. 공맹의 유학에 근본을 둔 다산은 언제나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선비는 지혜로운 선비가 아니라고 했으니 오늘의 우리도 지혜로운 선비이기 위해서는 다산의 뜻을 따라야겠습니다. 그렇죠. 배고프고 예? 잠잘 데 없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예 말하면 잔소리겠습니다. 이번에 라팔로마라는 곡을 테너 색스폰으로 연주곡들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라팔로마였습니다. 지금은 그 벌써 반이 다 지났는데요. 그 시간이 금방 가네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엘리 크립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엘리 크립튼의 Tears in Heaven이라는 천국의 눈물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기타만 잘 친 게 아니고 노래도 잘하고 참 역사상 굉장히 그 우리 그 마음을 굉장히 많이 그 뭉클하게 한 그런 기타 연주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깁슨이라는 기타로 깁슨이라는 기타가 굉장히 싸납고 그런데 그걸 평정을 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로만 만들어냈어요. Tears in Heaven은 자기가 4살짜리 아들을 사고로 잃는데 그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이 노래를 썼는데 또 이 가사가 구구절절해요. 우리 이제 부모의 마음은 다 이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 가사를 한번 해석을 해서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영어 그 가사는 못 읽어드려도 되는데 그냥 해석한 그 내용만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만나면 너는 내 이름을 알 수 있겠니?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만나면 너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나는 강해져야 해. 그리고 꿋꿋하게 살아가야 해. 왜냐하면 나는 여기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만나면 너는 아빠 손을 잡아주겠니?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만나면 너는 아빠가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나는 밤낮없이 항상 내 살 길을 찾아 나갈 거야. 왜냐하면 나는 여기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단다. 시간이 너를 굴복시킬 수도 있고 시간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단다. 그럴 때는 애원해라. 애원하거라. 저 문 너머에는 분명히 평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단다. 그리고 난 안단다. 그곳 천국에는 더 이상의 눈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아빠가 천국에서 너를 만나면 너는 아빠 이름을 알 수 있겠니? 아빠가 천국에서 너를 만나면 너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나는 강해져야 해. 그리고 꿋꿋하게 살아가야 해. 왜냐하면 나는 여기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 가사를 보면 그렇게 저 애절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마음이었는지 Tears in Heaven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리 클립튼 노래입니다. this beast roar. Tears in Heaven인데요. 제가 또 자주 이거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참 가사가 이렇게 구구절절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남자인데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사실 그 어느 어머니의 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또 이 저 그 엘리 크립턴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참 마음에 와닿아요.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내 효도는 너 잘 사는 걸로 좋하거늘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내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 아니겠지만 내 엄마만큼 아니지 않겠니? 혹시 어머니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돕고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데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지는 많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아들아, 명절이나 이 어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나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꾸민들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렸다는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을 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든 걸 안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의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애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 힘들 아깝지 않으리.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랴.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에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바쳐온 부모이다. 이제는 어미 애비가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의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너의 애비 어미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거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어미 애비가 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좀 이해해다오. 우리도 여태 너희들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되겠니? 잔소리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우린 그걸 모른단다.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아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 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예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다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애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은 듯이 너도 내 자식이 온전히 길러 사랑을 느끼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멋지지 않아요? 자, 라구요. 라구요라는 곡을 소프라노 색스폰 연주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라고요. 라고요.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말보다도 이렇게 좋은 말, 좋은 글 많이 소개했는데 말보다도 역시 행실이 더 또 귀중하지 않은가. 어느 것 하나 또 뭐 귀중하지 않은 게 없죠, 사실.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아름다움도 권력이라는 책을 하나 또 소개하겠습니다. 미인 그들에겐 힘이 있다. 그러면 그 미흡지 않은 사람은 어찌할꼬? 결론적으로 이 책은 미인 미남에게 힘이 있다고 면접을 볼 때나 역시 첫인상을 먼저 보게 되고 면접 볼 때도 첫인상을 보게 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외모가 주는 영향력은 적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인은 아름다운 미모만큼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아름다움도 권력이다는 이제 시부 이마오와 타케 노유리라는 일본 그 작가가 쓴 글을 구계원 씨가 옮겨놓은 건데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 아름다움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고 성취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아름다움은 기한이 있지만 성취하는 아름다움은 기한이 없습니다. 타고나는 아름다움은 가까이 가야 보이고 성취하는 아름다움은 멀리서도 보입니다. 멋지고 멋진 말이죠.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아름다움은 두 개의 차 바퀴와 같습니다. 두 개의 바퀴가 제대로 돌아갈 때 기회나 성공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아름다움과 일의 순환을 보면 아름다워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그로부터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기회를 잡고 일에서 성공하고 수입이 늘어나고 그 수입을 한 걸 자신의 아름다움에 투자하고 그래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이 순환이 이렇게 되죠. 또 한계는 수입이 늘어나고 내면으로부터 빛나는 존재가 되고 두 개 바퀴가 동시에 돌 때 이게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는 거죠. 내면과 외면의 두 개의 바퀴에 바람이 새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 또 이렇게 유익한 말로만 했는데 그래도 마음 먹고 행동을 옮겨야만이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또 한번 상기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나 이광조 씨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를 끝으로 듣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우 이 노래가 음악이 그냥 가사가 가수가 없군요. 아, 다른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들려주는